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Kisum es una rapera que sabe muy bien cómo interpretar el amor. Te dejamos con esta melodía que refleja cómo se siente una persona cuando se enamora. No puedo dormir una vez más. No puedo dejar de pensar en ti. No puedo olvidar recuerdos de ti. Pienso en ti cuando el viento sopla. Pienso en ti con la deslumbrante luz del sol. No puedo detenerme. No puedo dejar de amarte. Kugato an deyo, kugato an llegamos a una mención honorífica y en una explosión de emociones nuestro corazón llorará. El te amo está jugando en mis labios. Estoy solo una vez más llorando por ti. Estoy solo una vez más extrañándote. Te amo. Estoy esperando por ti. Sin embargo, no estaré en tu vida. Amarte es como tener una hermosa herida. Encontré a alguien con quien me gustaría despertar en la mañana. Flores deben de estar creciendo en mi corazón. Hay muchas cosas que quiero hacer para ti. Mis sentimientos, este amor es difícil de contener. Solo un día, si tan solo pudiera estar contigo. Solo un día, si pudiera sostener tu mano. Solo un día, si pudiera estar contigo. Solo un día, si tan solo tú y yo pudiéramos estar juntos. Yeah. Just one day, one night. That's all I ever want. 하루만 내 시간이 있다면 달콤한 네 향기에 취해서 곤히 난 잠들고파. 빡빡한 스케줄 사이에 기회가 있다면 따스하고 깊은 눈 안에 몸 담그고파. I like that. 너의 그 길고 긴 생머리 올려 묶을 때의 아찔한 목숨과 흘러내린 잔머리. 서로 같이 어디 가던 내 핸드백은 네 허리. You're my honey. 볼 때마다 숨이 막혀 명동거리처럼 우리의 BGM은 숨소리. 내 이름을 불러줄 때의 네 목소리에 잠겨서 난 수영하고파. 너를 좀 더 알고파. 너란 미지의 숲을 깊이 모아낸 탐험가. 너란 작품에 대해 감상을 해. 너란 존재가 예술이니까 이렇게 매일 난 밤새도록 상상을 해. 어차피 내게는 무의미한 꿈이니까. 꿈은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꿈은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자면은 말해줄까. 아무 때나 가서 밥 먹고 영화 한 편만 볼 수만 있다면 나란히 정말 뭔 짓이라도 할 텐데. Girl I'm sorry 내 머리가 너무 이성적인가 봐. 그래도 언젠가 보면 웃어줘. 조금은 아니 어쩌면 많이 날 원망하겠지. 야라 내 꿈 때문에 널 더 바라보지 못했어. 그럼 내게 하루만 줘. 꿈속이라도 하루만. 현실을 핑계대며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딱 한마디만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 나 팔 꽃이 필 때만 나 헤어지자 꽃이 질 때 쉽게 잊어질 거라 생각 안 했지만 너에게 나 그랬으면 좋겠다면 내 기집일까. 널 위해서라며 아직 난 거짓말하고 있어. 넌 내 한가운데 서 있어. 꿈은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꿈은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꿈은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let's go. 24 hours 너와 단둘이 있다면 아침부터 입맞춤해. 빠질 수 없는 브런치도 한 입에 손 잡고 너와 햇빛에 몸 담그네. 안 그네 아름다운 밤중에 너에게 고백해. 조명은 달루해. 수많은 이유들이 내게 말을 해. 단 하루만 있으면 가능해. 손잡을 수 있다면. 꿈은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Escuchaste la canción de BTS, Just One Day. Ellos sí que saben mover los corazones de las chicas. A continuación vamos con la siguiente canción, que es de Jessica, Golden Sky. Tu amor es fuerte, despiértame. Nos convertiremos en uno solo con el tiempo. Like fireflies, 눈물로 눈앞이 흐리게 될 때면 마법처럼 날 안아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넘어진 날이 느꼈어. 그 사랑 넘쳐 우주에 trate de atraparnos en la palabra amor, porque es una codicia que no puede ser llenada.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조금은 두려운 거야. 그대 미안해요.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말 많은 진심이야. 그대 좋아해요.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둘이 행복한데 왜 날 가지려 하지 말아요. 그저 이대로 조금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시련. 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어리석은 미련. 사랑에 탈해서 mistake.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I want you to stay.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조금은 두려운 거야. 속하지 말아요.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말 많은 진심이야. 그대 좋아해요. 나를 보면 웃지 말아요. 좀 들면 슬퍼져요. 예쁜 그 미소가 눈물. Del 1 al 10, ¿qué tanto estás enamorado? ¿Yo? Esos números no podrían medir mi amor. Es demasiado. Del 1 al 10, creo que mis pensamientos todo el día están llenos de ti. Del 1 al 10, soy la única que lo sabe. Del 1 al 10, no puedo ocultarlo más, estoy enamorada. Del 1 al 10, quiero decirte todo. Baby, I know, baby. Baby, I know, baby. Twice. Ring, ring, 네 전화에 하루를 나 시작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니? 빛은 너무 달콤해. 어떤 날이 더 완벽해. A continuación, Infinite nos deleitará con una interpretación que habla sobre cómo se siente un hombre cuando está enamorado y expone lo que haría por amor a esa persona. Men in love. 娘の외모に신경쓰고커피에쓴맛을알아가시간은참빠르게가마음만주급해져가고내곁에너를상상해혼자만의영화찍어남자가사랑할때꼭항상곁에머물면서늘해주고싶은게참많아사랑에빠질때내삶에모든걸가지고서단단하게마음만바래사랑에빠질때남자가사랑할때남자가사랑할때 점점붉어지는볼에천천히떨어지는내고개너만을바라본채 I'm on my way 미친듯달려온내고배남자가사랑할땐하나를위해열을잃어도후회로끝나지않게오늘이끝인것처럼 Draw All I have 사랑은어린애처럼근심이있음이낫고남들과다른나라고스스로 control 을하지 남자가사랑할땐꼭항상곁에머물면서늘해주고싶은게참많아사랑에빠질때내삶에모든걸다주고서단단하게마음만바래사랑에빠질때 헤어나지못하게깊이빠진채채속글자가춤춰네이름으로영화속배우와하늘속닮아져네모습으로보여매일널그려니까내품으로와야마미노여널위한안식처절대안식 처제발이런기분을느낀다면내게빠진거야누군가너의신호를주면알아발로말이야지금나처럼 남자가사랑할때 ¿Te ha gustado hasta ahora? Pues bajemos un poco el volumen a esta transmisión. Y me refiero a que vayamos al lado oscuro del amor. Bien, ¿sabías que el amor tiene muchos sabores? Todo acerca de ti se está volviendo débil. ¿Por qué sonríes brillantemente no sabiendo que una ruptura se aproxima a nosotros? Mi egoísmo no puede dejarte ir. Se convirtió en una obsesión que te encarceló. ¿Te sientes cansada de estar así a causa mía? Miane, miane, haji ma.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가보고싶을때기억할수있게나의머릿속에네얼굴그릴수있게널보낼수없는나의욕심이집착이되어널가득고혹시넌나때문에힘들었니아무대답없는너바보처럼왜너를지우지못해떠나버렸는데너의눈코입날만지던네손길작은손톱까지다여전히널느낄수있지만꺼진불꽃처럼타들어가버린우리사랑모두다너무아프지만이제널추억이라부를게사랑해사랑했지만내가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돼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걸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톱 길 작은 손톱까지 다 모두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지만 불꽃처럼 Vamos a endulzar de nuevo este repertorio con los dioses vocales ACMU. Lo dulce se impregnará a tus oídos. En cada movimiento que haces consigues que me levante y caiga de nuevo. ¿Qué me pasa? Normalmente no sonrío de esta manera. Si miro hacia atrás, las cosas que me diste son muchas. Así que realmente no puedo renunciar a ti. I love you, oh, oh, 사랑해, 요, oh, oh, 널 보는 날이면 Pienso en ti todo el día. Incluso si estoy un momento en la oscuridad, estoy dando vueltas buscándote. Estaba atrapado en mis sentimientos cuando viniste a encontrarme y me abrazaste. Escuché decir que si no olvido tu cálida melodía, volveré a encontrarte. Cariño, te amo. Mi corazón no cambiará. Incluso si nuestro amor se pierde un poco, cariño. Incluso si es difícil. Por favor, espera por mí, cariño mío. A침에 눈 뜨고 제대로 내 마음 몰라주면 안 돼요. My baby, my girl. 세상이 나한테 눈을 돌려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So baby 약속해 절대 안 떠난다고. Baby 약속해 영원히 사랑한다고. Baby 약속해 부자가 되든 어려워지든 둘이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약속해 baby 약속해. Oh DJ yeah. Oh, oh, oh, oh. Check it. 인생이란 건 너 없이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야.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해 my baby baby. 영원히 영원히 my baby. Yeah, so baby 약속해 yeah. 절대 안 떠난다고. 가지마. 약속해 약속해. Para finalizar, agregaremos el tono más melancólico a esta noche, y Davichi sabe cómo hacerlo con este tema que es parte del K-drama It's Alright, This Is Love. Viniste a mí con el viento, y al igual que las flores meciéndose, tocaste mi corazón. Te amo. Sarang in God. Esperamos que tu corazón se haya estremecido con esta selección de hermosas melodías. Nos vemos la próxima. It's beautiful love.